때 강군 건설에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을 내려 업적을 한동으로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영도의 전기관 활동하고 창조인 군건설 사상과 이론들이 집계 정된 수많은 고전적 노작들은 주체적 군건설 역성에 맞는 대결을 담보하는 강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로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성동께서는 강무관수령식이 반일인민 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할 때에 대하여 군종학습을 조직 진행하여 부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자를 비롯한 노작들을 발표하시오. 혁명군대 강화와 종교무력 창설에 튼튼한 토대를 다지기 위한 유력한 사상리정적 무기를 안겨주셨습니다. 조국 해방의 국토적 위협을 기록하신 직후에 발표하신 노작 해방정책으로서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와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종교군대를 창건하자에서 자국과 인민을 거의하며 혁명의 전치물을 수하래 강력한 경제적인 무장력을 하루속히 창건할 때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종교적 혁명무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의 그날에 하신 영상 대통령은 창건의 중요성은 정대로 개척된 시대를 나가 정대로 끝까지 완성할 순간 사명을 지닌 조선인민군을 강력하고 우수한 조선인민부력 정교화정연모를 훌륭히 갖춘 축룡의 군대로 강화하기 위한 진료를 밝혀준 불멸의 대장입니다. 조국기강전쟁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나타난 과업들이 조전적 노작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투행동을 보다 적극화할 때에 대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인민군대 앞에 나타난 몇 가지 과업 등이 원수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당의 군대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상구련 활동을 끊임없이 보여나가시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 승리와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지휘관들은 부대관리를 잘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 내 당정치 사업에서 교도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 때 대하여 등의 노작들은 인민군대의 무장단비를 현대화하고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들며 인민군대의 당정치 사업에서 주체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선군이 일신던치가 돼서 백제에서 개축된 주체혁명력을 총대로 굳건히 보유하기 위한 사상이 인민군대는 수많은 혁명적 골간을 가진 무력으로 장성 강화되었다. 혁명적 본성을 구축한 관계는 인민군대의 불패심의 원천이 다를 듯한 노작들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장군 시인부 경청위원회에서 하신 역사적 연설 주체혁명력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에서 전군 주체 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새로운 높은 단계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위협, 주체 혁명력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주체 80, 1991년 12월 25일 건군 사상 처음으로 열린 조선인민군 전국정치지도원 대회에서 하신 연설 인민군도 정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는 우리 혁명 무력의 가랑된 승리와 영광을 모시다고 거북의 소극적인 신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1993년 4월만도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 대회 등 15차례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귀중한 교실을 주신 것을 비롯하여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를 조선노동당과 공식적 강군으로 무적불패의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창조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백제 혁명전통과 더불어 영원한 재보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군건설 사상보다 업적을 만들기를 기념하며 중화는 김정은 동지의 정도 따라 당주 8차적으로 발전시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신심도 높이 나아갈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과 강서편집공장을 찾았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당제8차례의와 당중앙연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찰을 위한 등을 심있게 벌이고 있는 해당 단위의 영농사업과 생산실태 그리고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근무생활 종용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요의했습니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최룡의 동지는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절세윈들의 영도사업이 뜨겁게 아려새겨져 있는 영광의 땅 속에 대한 긍지를 안고 알곡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과학기술적 대책과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며 당연하여 모내기를 적게 끝내기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할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강서 편집공장의 여러 직장을 돌아보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원자재의 국산화, 저당화를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터지고 나가며 계획 작성에서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충분히 보장해서 실질적인 생산 성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현지 여의 과정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전도투통을 철저히 방탄한 사업을 방탄해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전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연의 제8기 제2차 전원의 결정관서를 위한 전인민적인 총선거를 두고서 청년동맹 제18회회를 바람타게 맞이해가는 청년전의들의 청년력 수박마구 옥나라의 더욱 세포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기 청년동맹 제18회회를 앞두고 각급 청년동맹 대표회들이 4월 초순에 진행됐습니다. 대표회들에서는 당제 과학사과를 파동적인 등에 비춰서요 청결기업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통하고 새 지도기관과 함께 대회분의 대표자들을 선발했습니다. 4월 하순 중량이 올라온 대회 참가자들은 수도의 거리마다에서 시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의 비서 리일한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연의 간부들과 무적기관 유권들이 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찾아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온 나라 청년들의 기대 속에 열 번째로 열리는 조선 청년들의 대회합의 참가하는 사람을 열렬히 시청해 주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전투적 여정에서 이번 대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대회와 관련한 실무적인 준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참가자들은 유서 깊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만경대 가양집과 만경대 흉령 사적관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과 사적 사보들을 지휘집게 보면서 소발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4월의 봄이 있어 사주 탈이 탈위로 굳건한 우리 조국의 오늘과 창창한 미래, 인민의 무궁한 행복이 꽃피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조선인민의 항공관을 오가라 수군님들과 전의관을 통관하면서 공제로 포착하고 승리한 주체경명의 성실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상과 용도를 금방신 청직하고 파도로 갈 교리로 가슴을 세웠습니다.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은 그들은 주체적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성령 업적을 길이를 내며 당제 8차들의 결정관서를 위한 규정에서 당의 척후대, 이척후대, 결사대로서의 용례를 힘있게 떨쳐갈 맹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청년 한국의 빛나는 역사를 기록한 기록영화들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우리 당의 위협에 무한히 충실한 조선 청년들의 청년적 의지와 기계를 과시하고 청년동맹의 강화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의 깊은 계기로 빛낼 여지에 넘쳐 있습니다. 경야는 청지수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두 돌세 지점에서 위대한 민족의 김정은 동지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적 현판들이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철도역에 멈춰졌습니다. 사적 현판들에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9월 23일과 24일 울라지보스토크 철도역을 다녀가시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김종훈 동지께서 2019년 4월 24일과 26일 울라지보스토크 소재역을 방문하신 글판이 서문과 원문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현판 제막식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연예분광정부, 연예분광 입법회의, 울라지보스토크시 행정부, 연방공산당 연예분광위원회, 태평양 함대, 원동철도국과 사회단체, 기관의 인사들, 군중들, 그리고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영사들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사조 현판들이 제막되고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진정됐습니다. 이어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예평방정부 부수장은 남부같이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은 동지의 러시아 방문을 기념하여 울라지보스토크 철도역에 사조 현판들이 제막된 것은 연예평방에 있어서 특별 사례입니다. 연예평방 주민들은 김정은 동지의 울라지보스토크시 방문을 커다란 영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친 대통령과 김정은 동지 사이의 상봉은 두 나라 친선관계 발전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로 된다. 우리는 노조 친선관계 발전에서 성과가 이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연예변강 립법회의 부의장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김정은 동지의 러시아 방문을 길이 전하는 사적 현판들을 보며 러시아인민은 노조 친선의 정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조로순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울라지보스토크시 행정부 국제관계국장 울라지보스토크 철도역장은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들의 사적 현판들을 제막한 것은 거룩한 영광으로 보였습니다. 울라지보스토크 철도역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영원히 전해가는 역사적인 장소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당부가 지킨 진군 방향을 따라 우리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해가는 혁명적 당군의 불쾌지상이 조선인 청년들 상관 89개월을 맞이한 청년인과 탈북으로 더욱 교양시키고 있습니다. 주최용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 탄생한 역사의 나를 또 깊고 강한 가운데 우리 혁명무력의 상건자 건설자이신 절세주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저국의 소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품어가는 우리 인민군들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이 가늠쳤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타양금전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경건한 마음 안고 광장 공원에 들어선 군중들은 주체형의 혁명무력 건설의 사역자를 펼치시고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타양성 의도로 참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만세 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타양상을 찾은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되새겼습니다. 수도 평양의 극장 야외 무대들에서 다채로운 경축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모란봉 극장에서 열린 국립평양악단 음악회 무대에는 한연아 청년가 여전곡 눈이 내린다 우리 창군인 제일이야 어머니 밤이 들리는 노래를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국립민족예술단의 음악무용 종합공연이 봉화유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외세우전은 망국의 길이며 투쟁으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과 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가는 길만이 민족의 존엄과 경례를 지키는 길이라는 역사의 진리를 새겨준 혁명연극 현입은 만국회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있었습니다. 국립교회단의 종합교회 공연이 명절을 맞는 수도 시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들과 평양시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들이 야외 공연 무대를 펼쳐 명절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평양 대극장 앞에서 피바다 각단 예술인들의 경축 공연이 있었습니다. 직청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농근문중앙예술선전대, 여능중앙예술선전대, 수도건설위원회 예술선전대, 평양시 예술선전대와 평양 3.26전선종합공장, 동평양화력발전소, 서성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평택산구역을 비롯한 여러 공장지역소 구역의 기동육군 선동대, 여명예술 선동대들도 창전대거리, 유경원, 평양제1백화점, 평양체육관, 주체사상탑 등의 주변과 평양시 1만세대 사면직원설장, 동해광장에서 기백농층 공연들로 사람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었습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북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 각지에서도 경축공연들이 진행됐습니다. 또 기풍연대를 보내며 전체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주체적 군공소독성을 만들지 못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뒤에 더욱 크게 미쳐 당대의 8차 대회와 당중앙연의 제8기 제2차 전원회 결정 관서를 위한 투쟁에서 군민 대판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갈 혁명적 여지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연대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서로 들끓는 인민경제의 주요 전구들의 활력을 더했으며 각지인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명중앙연회와 각급 여명조직들에서는 모든 여명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거점이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거창한 투쟁에서 좌선 여성의 혁명적 지상과 강렬한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가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각지인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 부문 생산 현장들에서 대중동의 불타는 각국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금속공업 부문을 경제건설의 1111거지로 내세운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떠나선 김책 씨와 성임 씨의 여명원들은 파출 지원이자 강철 종산자는 1년 밑에 만량의 파출을 수집해서 성진제강민합격소와 광해제철민합격소에 보내주었습니다. 성진시 성평구역, 라남구역, 신암구역의 여명원들도 김책제철민합격소에서 내화벽돌 수집해서 이후 노동계급을 거무해주었습니다. 흥남지로연합격소에 다진화간 함경남도 여명지원의 일꾼들과 여명원들은 출근길 선동과 현장 경제 선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한편 생산 능력 확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 운반과 기계 정리에 대응했습니다. 강원도 안의 발전소 건설장들에서 이천군, 금강군, 세포군, 평강군의 모든 도격대원들은 블록포 특기와 막돌 채취를 통해서 공사 뒤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민합격소엔 여명원들은 자립경제의 전초기지인 석탄전선을 지하전 처병들과 함께 지켰다는 자각을 안고 전성 청년탄광에 나가 속탄운반과 보록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선의권 마련한 구방물자를 당부들에게 안겨서 그들의 생산조리를 붙잡아주었습니다. 전천군, 거품군, 대안구역, 중소구역의 여명원들은 공장들에서 노력지원 사업을 적극 벌였으며 평원군, 증산군, 사주군의 여명조직들에서는 광탄들에 나가 돌격대 활동으로 광물 생산에 이바지했습니다. 전세된 여성들이 발휘한 영적행정신을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한 진군길에서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쳐가는 여명원들의 투쟁은 각지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신과 손질로 거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악동길에서 전파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4일 24시 현재 세계적으로 1억 4,703만 9,773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311만 2,291명이 사망했으며 1억 2,503만 9,524명이 완치되고 1,888만 7,978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 81만 7,058명의 사망자와 1만 3,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다음은 사회주의 종국에서도 평양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 평양은 개렸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 최고기온은 23도. 27일 평양은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936일 노동 신문을 보관해드리겠습니다. 신문은 1면을 종론, 위민 혼신에 숭고한 세계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이 경리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신 답변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조선인민혁명군 항건 89번째 마유 인민군 상종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다공으로 신정한 소식 그리고 김일성 공동일기 신문동문 사회적 참가자들이 금시선 태양공전에 찾아 신정한 경리를 표시한 소식과 해룡회 위원장이 강서구역 동산축동농장과 강서풍지공장을 현장에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그 집회대에서 신고자들 진행된 소식과 그동안 용도가 대대를 방지나 경리하는 김정은동의 사법청산들이 러시아에서 끊어진 소식 그리고 사실은 89번째 뜻깊이 경숙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을 우리는 사회주의를 사랑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기본 품성을 해설한 글 그리고 강원도 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당세포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과 소유공무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한국전의 청년들이 가리지 전투를 지휘 전도를 탐험한 소식을 충족했습니다. 신문은 4면을 완강한 공격중심과 전인불발의 의지로 위헌의 가혹을 해주며 이런 제목으로 우랑촌 3호발전소 건설자들의 투쟁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싣고 전진 용농 방법에 대한 전파와 동보, 조직화, 구체화하자 이런 제목의 글과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밭가지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는 소식 그리고 북창군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기사가 이르골에서 토지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이 다방의 의사들의 지식과 함께 높은 창조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의 글과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교육기관들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 기품이 높이 발휘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각지 학생들에게 당대회 이후 대조수 방법을 창조하고 도입하는 사업을 조금 늘어나감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을 취집하고 각지에서 기상방역 공지를 소통같이 가져나가고 있는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6년이 사회문화 기사들을 찍고 세계적으로 특별히 걸리는 신용사를 맞으려서 강연을 하시고 들었다는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6일 노동 신문을 보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청취자들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마칩니다. 우리 방송은 서유럽에 계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평양 시간으로 2시부터 3시 사이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주파수 13,760kHz와 15,245kHz 북아메리카에 계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평양 시간으로 2시부터 3시 사이에 주파수 9,435kHz와 11,710kHz로 방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입니다. Hier ist die Stimme Korea. Hier ist die Stimme Korea. Hier ist die Stimme Koreas. Hier ist die Stimme Koreas. Guten Abend, meine Damen und Herren. Jetzt beginnt die Stimme Koreas mit der Sendung in deutscher Sprache aus Pyongyang, Hauptstadt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Sie hören gemischten Chor. Das Lied auf General Kim Il-sung. Thank you. Männerchor. Das Lied auf den Heerführer Kim Jong-il.